우리 둘의 사전엔 이별이란 없어. 원하는 건 다 해, 내게 말만 해. 지구를 다 돌아서라도 찾아줄게. 새벽에도 call me, okay, call me. 무조건 달려갈 테니 걱정 마. 언제나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해.